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걱정한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을 것이다. 윌리엄 서머셋 모험의 말이다. 인생 살기 따분하시죠? 직장생활 힘드시죠? 많이 걱정되시죠? 저희 방송을 듣고 툴툴툴툴툴 터세요. 3월 18일 박성우의 기익담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 기익담의 토니 스타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입니다. 문 실장입니다. 네, 문 실장님. 저희 지난주 저희 기익담 2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희가 그 과학 기술 분야에서 네. 존재감이 사실상 없다가 2화가 나간 뒤로 11등을 하더니만 네. 그다음에 4등. 네. 그리고 2등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말이 되나요, 이게? 네. 아, 저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주 저 뭐 재밌다고 앞으로도 계속 병맛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겸손해야 돼. 알파고 이세돌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워낙 이슈인 또 주제를 네. 다뤘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겸손하겠습니다. 예. 아, 그 뭐 하여튼 아쉽게도 이세돌 씨가 저 5국에서 패했지만 네. 뭐 하여튼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네. 너무 즐거운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즐겁게 봤어요, 진짜. 모처럼 바둑이라는 네. 거에도 관심을. 네. 아, 저도 네. 스마트폰에 바둑 앱을 제가 세 개나 깔았어요. 네. 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네. 스마트폰으로 바둑 두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다 요즘 네. 뭐 아주 그냥 간단한 그런 무슨 뭐 그런 단순 게임들만 즐기시다가. 예. 아, 그리고 저희 보면. 그 주변에서도 들은 얘기가 저희 문 실장님 멘트가 아주 좋았다고. 아, 그래요? 네, 문 실장님의 아자왕의 그 돌 셔틀. 돌 셔틀 아주 좋았어요. 돌 셔틀 발언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돌 셔틀. 겸손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저희 기익담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네. 사실 저희가 항상 주장하지만 무대본, 무준비에 네. 그냥 있는 날것의 그대로를 말하기 때문에 네. 항상 매 회마다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단독 기사입니다. 오, 단독. 박수 한번 더 쳐야겠네. 네. 무선비즈 단독. 네. 저희가 옴니 채널을 지향합니다. 저희가 기사도 쓰면서도 네. 텍스트를 쓰면서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목소리로 네. 저희 SK텔레콤과 그리고 TGN 컴퍼니에서 공동으로 기획해서 만든 루나워치가 네. 오늘 출시죠. 지금 지금 아마 지금 계속 출시 준비로 바쁠 거예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들고 와도 되나요? 저희가 근데 출시로 바쁘지만 네. 저희가 루나워치를 하나 공수를 했습니다. 어디서 공수했는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대단하네요. 오늘 공개인데. 네, 네. 오늘 출시인데 오늘 바로 공개하는데 뭐 스마트워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 계세요? 저는 차고 있지 않고요. 근데 주변에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뭐 바이오리듬이나 몸 상태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체크하는데 좋다 해서 차고는 있는데 저는 보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착용해 본 적은 없어요. 좀 무식한 말로 좀 사실 전자시계랑 비슷하잖아요. 네. 옛날에 그쵸?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보통 시계는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이제 고급 뭐 이런 시계로 좀 많이 차고 다니시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IT 기업이 좀 몸을 담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중년의 임원급들 사장님들도 네. 그런 스마트워치를 많이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예뻐요. 액세서리 기능도 하기 네. 때문에 네. 요즘에 디자인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스마트워치를 한 5개, 6개 산 것 같아요. 옛날 처음에 기어서부터 네. 제가 알죠. 또 굉장한 원료도 부시라서 제가 막 직구도 해오시고 직구하고 모토 360 살 때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그 돌아오는 사람한테 막 구해달라 그래갖고 막 하고 저 뭐냐 좀 했었죠. 근데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막 중고나라. 네. 네, 중고나라에 팔고. 저는 항상 보면은 저의 호기심을 충족한 뒤에 중고나라에 아주 네. 아주 좋은 가격에 한 아이템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재테크를 잘하시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워치 쓰지만 식상해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뭐 심박수 재는 거 맨 처음에 네. 신기하지만은 네. 나중 가면 신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카톡 메신저 같고 네. 뭐 이런 게 별로 이제 나중에 식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시다시피 저 제가 모터사이클 매니아입니다. 아, 안 그래도 오늘도 타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좀 좋게 포장하신 거고 폭주족. 아, 네. 폭주족. 저 신촌 귀폭이라고. 아 진짜. 아, 제 별명이었는데 아, 농담이고요. 저 그 그 네. 자전거나 네. 오토바이를 탈 때 문자를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있을 때 네. 시리아 뭐 문시장님께 문자 보내줘 그러면은 네. 내용을 말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5분 뒤 도착 그러면은 문자가 진짜로 보내져요. 근데 이게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텍스트를 쓰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네요. 택배 기사분들이나 뭐 퀵 기사분들이 네.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 그러니까 레포츠 어떻게 보면 수상 레포츠나 네. 뭐 여러 레포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간편한데, 근데 기능이 하여튼간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오늘 공개하는 루나는. 네. 아주 그 킬러 콘텐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T맵 있죠. 네. SK텔레콤. 네네. T맵에 그 대중교통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이건 기사도 못 본 것 같은데. 아 제가 썼어요. 기사 좀 읽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루나를 공개하는 날이어서 저희가 네.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는데요. 네. 현기증 간답니다. 지금 빨리 공개를 하라고. 지금 15명이 청 예. 네네 보고 계신데 시청하시고 아, 계시네요. 아 예예예. 네. 아, 성상우님 성상우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요 멘트 좀 치고 공개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루나 워치를 구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현시계죠, 사실. 네, 설현시계죠. 셰프가 공개가 됐는데 네. 역시나 그 남심을 저격하는 광고를 또 만들어서. 아, 예. 제가 누누이 SK텔레콤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네. 그 설현 씨에 대한 피로 누적도가 쌓였다.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하지만 새 광고를 보면 또 화사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 누적이 다 사라집니다. 누적된 네. 피로들이. 그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보면 안 그래도 보면은 네. 이 지금 이 루나 워치의 그 스페셜 시계줄인데요. 스트랩. 아, 스트랩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설현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진 버전이죠. 네, 설현 아, 진 버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게 시계줄 소재가 청바지 소재예요. 설현 맞아요. 네. CF에서도 그래서 설현이 네. 청바지를 이제 딱 붙는 걸 입고 네. 이걸 차고 이제 굉장히 요염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청바지죠. 게 네. 이게 리미티드. 진짜 아니 이게 사람들이 네. 댓글이 뭐라면 네. 진짜 설현이 입은 청바지를 찢은 찢어서 거냐. 리미티드로 네. 몇 개를 만들었냐. 네. 1만 개 한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1만 개 한정으로 진짜? 받을 수 있는 스트랩인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설마요. 그거는 왠지 그 CF 촬영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이 다 나눠서 어떻게 이미 갖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이거는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연 박원익 박원익 반가. 예, 토니 스타크입니다. 예, 저희 오늘 팟캐스트지만 저희가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네. 조금 이제 라디오 같지 않은 라디오 같은 이런 뭐랄까 보이는 라디오죠. 예, 보이는 네. 라디오죠. 네. 예, 그래서 갖고 저희 그러면은 이게 말을 좀 짧게 줄이고 네. 한번 까볼까요? 네, 네, 네. 오픈하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자, 세계 최초 루나 워치. 자, 설현식이 열립니다. 설현식이 열립니다. 박수. 자, 댓글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루나의 가성비 DMA를 잇는 패션 스마트워치. 아, 이 맨. 어머나. 자, 10만 원대 출고가 19만 8천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 통신 기능까지 탑재된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어? 루나 솔든과 마찬가지로 기획부터 제조사와 긴밀히 협업한 국내 첫. 예. 공개하는 예. 지금 그게 얼마예요? 제품입니다. 이게 19만 8천 원. 출고가는 19만 8천 원입니다. 공시 지원금이 한 10만 원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해서 예, 소비자는 한 9만 네. 8천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뭐냐? 아, 그 컬러는 메탈릭 그레이네요? 예, 메탈릭 그레이. 메탈릭 그레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네. 어딜 좀 닮은 느낌은 좀 닮은, 있어요. 저 사과부 약간 여기 농장, 위아래로 농장? 살짝 늘린 느낌? 네. 약간 애플워치가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라면 조금 더 늘린 느낌? 조금 더 늘린 네.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플워치 네. 저희가 네. 애플워치라고 해도 되나? A사. 아, 그렇죠. 애플로 그렇죠. A사의 네. A 시계. A사. A 아니, 모르겠어요. 예, 애플워치 약간 디자인이 닮은 듯하면서도 좀 차별점이 있어요. 토니님 손에 한번 착용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가늠할 수 있게. 설현 네. 네. 손목에만 차 있는 걸 보다가.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일반인이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순간이네요. 착용하면은 이런 사이즈,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이게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조금 내리셔야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잘 보이네요. 남자 손목에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디자인이 네. 너무 작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딱 남자 손목에 딱 좋습니다. 예쁘고 가격이 일단 198,000원밖에 안 하니까 정말 착한 가격이죠. 그렇네요. 일단 지금 이게 메탈릭 그레이인데 세라믹 화이트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두께도 괜찮네요. 뭐 지금 11.3mm라고 나와 있는데 어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얼마나 될까요? 버튼 58g. 아, 58g. 버튼은 세 개.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래갖고 네. 메뉴에서 보면은 그리고 보통 저희가 시계 스마트 시계 뒤에 보면은 그 심박 센서가 달리는데 이건 심박 센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네. 말해서 네. 있는 기능은 있는 기능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능을 네. 그 그냥 없앴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예, 심플하게. 네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네. 이 시계 안에 네. 조금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계 안에 네. 가입자 인증 모듈, 가입자 인증 모듈이라고 유심칩이죠. 네. 유심칩이 꽂혀져 있어서 네. 이거 단독으로 전화가 돼요. 아, 네. 그럼 네. 따로 뭐 어떻게 전화 번호를 따로 받는 네. 그런 거? 따로 받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화가 따로 돼서 네. 그리고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네, 보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10만 네. 원인가요? 공시지원금 10만 원 책정돼 있죠. 예, 공시지원금이 10만 원이면 사실상 네. 9만 8천 원에 소비자가는 1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비자가는 10만 원이 안 되고 네. 그거를 약정으로 해서 할부로 낼 경우는 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보니까 버튼 3개 중에 가운데 게 전원 버튼이네요. 위아래가 네. 음량 버튼이고요. 예, 위아래가 네. 음량 버튼이고 가운데가 전원 버튼. 그리고 메뉴로는 네. 뭐 전화, 네. 전화, 연락처, 네. 메시지, 티셰어, 그다음에 헬스, 그리고 이걸로 멤버십을 이 멤버십 서비스가 또 된다 하더라고요. 아, 멤버십. 사실은 이 이 루나워치와 관련된 앱이 네. 지금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나 네네. 좀 제공이 될 것 같은데 그 설정 네. 같은 앱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 나중에. 그 구입하시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멜론이 또 기본 탑재되어 있다고 네. 멜론. 이게 제스처 기능이 뭔가요? 제스처 기능이라고 있어요. 여기 제스처 네. 기능. 네. 제스처를 딱 누르시면요. 패턴 네. 인식하는 거죠. 패턴을요? 네. 즐겨 쓰는 앱을 네. 즐겨 쓰는 앱을 내가 네. 만약 예를 들어서 M자 모양으로 한다든지 멜론을 네. 눌리고 네. 제스처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한 줄 한 줄 긋기 지금 M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죠? 네. 그러면 보세요. 앱이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제스처로 멜론을 입력 멜론을 사용할 때 제스처를 한번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저도 지금 처음 써봐서. 네. 아 그러면은 그 제스처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단어나 뭐 이런 걸 입력하면 되는 거네요. 네. 보시면 이제 보세요. 네. 그럼 이제 멜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네. 어플로. 네. 그래서 스마트 제스처라고 합니다. 스마트 네. 제스처요. 기사 나온 건 네. 스마트 제스처 기능이라고 하고.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그 네. 액정이 또 중요한데. 네. 저 처음 들었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3? 고릴라 글래스? 네. 고릴라 글래스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기로 소문난 유리고요. 네네. 그 스마트폰 유리로 많이 사용되죠. 아마 갤럭시 S6가 고릴라 글래스 3인가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런 저가형 스마트워치에 네. 이런 또 탄탄한 액정이 반영됐다는 것도 네. 굉장한 강점이겠네요. 네. 좀 저렴하면 좀 막 쓰게 되잖아요. 사람들 네. 심리가.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아직 안 됐는 이게 아직 개통되지 않은 전화기여서 네. 이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게 가장 저는 특징이 티맵 대중교통 앱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도 있냐면 네.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티맵 대중교통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와 네. 연동이 돼서 네. 뭐 버스 정류장에서의 도착 버스나 지하철의 도착 네.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이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목적지를 입력해 놨을 때 네. 여기서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알람을 줘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목적지를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괜찮네요.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 그 SK텔레콤이 올해 1월에 네. 그 SK 플래닛에 있던 그런 위치 기반 사업부를 네. 데리고 왔어요. 합병시켰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직접 네네. LBS 사업을 하겠다. 그거와 관련해서 전 첫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T맵을 활용해서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건데 네네. 예를 들자면 T맵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 PC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미디어 플랫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웨어러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SK텔레콤의 LBS 그러니까 위치 기반 네. 서비스의 첫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조정할 수 있고 사진을 직접 볼 수 있고 캘린더, 음성 메모, 스톱워치, 계산기, 타이머, 플래시, 네. 네. 나침판, 내 폰 찾기, 세계 시각 이런 걸 다 지원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그게 저는 이제 셀카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그 리모트 콘처럼 사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셀카를 찍지만 사실은 셀카 아닌 연출처럼 파파라치 컷처럼. 네, 저 지금 저희 라이브 방송 분 중에 윤희련 네. 씨가 네. 애플워치 말고 루나워치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게 루나워치입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아니 이게 19만 8천 원에 네.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장점을 볼 수 있죠. 19만 8천 원입니다. 속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스트랩도 네. 스트랩도 고무 재질로 아주 괜찮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꽤 괜찮습니다. 일단 크기가 전 쏙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마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서련 씨가 착용했을 때는 손목이 좀 얇아서 되게 커 보였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차시기에는 네. 좀 액정이 크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일단 아답터 그리고 충전 방식이 네. 크레들이라고 뭐 들었는데 네, 크레들 네. 크레들로 충전됩니다. 무선 충전 방식은 아니고요. 여기가 옆에 단자가 있어서 단자로 해서 이렇게 네. 톡 자석이 있어서 네. 이렇게 턱 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레들이 네. 있고 턱 붙습니다. 방수도 되냐고 묻네요. 아, 예. CF에서는 네. 샤워하면서 자유롭게. 문자 보내잖아요. 네, 네. 생활방수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생활방수면 물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왜냐면 방수 방진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수가 어디까지 방수인지. 그렇죠. 왜냐면 레포츠 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질 수도 그렇죠. 있고 해양스포츠 같은 물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포장은 아주 심플하고 네. 그리고 TGN 컴퍼니의 참 장점이 뭐냐면 그 제품 안에 해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 루나 스마트폰 때도 그랬지만 안 보여요. 루나 스마트폰 때도 그랬지만 네. 저 이 제품 설명서를 아주 재미있게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루나를 만든 회사가 이 워치도 마찬가지만 TGN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 TGN 컴퍼니가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삼보. 네. 컴퓨터. 예. 네. 네. 삼보 컴퓨터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박찬호 선수가 그러니까요. 공 던지는 그런 네. 컨셉의 광고로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 기억합니다. 약간 네. 애국심 마케팅으로 또 PC장을 또 네. 구가했던 저희 집에도 한 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 TGN 컴퍼니가 네. 그 알다시피 저 지난번 루나 작년에 루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죠. 원래 이 회사가 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도 만들어요. 이마트 그래요? 가시면은 맞습니다. 네. 이마트 가시면 아주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여기 TGN 컴퍼니 이용선 대표님하고 좀 잘 아는데 네. 대표님께서 항상 그 뭐 이 한국의 샤오미 아니냐 이런 말을 물어보면은 네. 아니라고 그렇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중국의 TG 아닙니까 샤오미가 뭐냐. 굉장히 네. 사장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스마트하시고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그 삼복 컴퓨터의 그 과정 그 눈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그 삼복 컴퓨터의 창업자인 이용태 회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뭐 삼보에도 일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나래텔레콤 대표도 하셨고 두루네 대표도 하시고 지금 이제 TGN 컴퍼니 대표이사를 맡으신데 최근에 TGN 컴퍼니가 용산에서 네. 네. 저 구기동으로 이사 갔어요. 사옥을. 구기동으로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정보인데 구기동으로 오늘 또 최초 공개네요. 네. 구기동으로 사옥을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뭐 뭐랄까 이사 간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들어봤는데 뭔가 직원들의 크리에이티브를 위해서 용산보다는 네. 구기동에 그런 산 있고 이런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사장님 머리가 되게 맑아질 것 같아요. 네. 큰 결정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TGN 컴퍼니는 특징적으로 폭스콘하고 네.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데도 폭스콘은 다들 아시죠? 네. 애플 네, 네. 아이폰 만들고 잘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 전문 기업인데 네. 폭스콘하고 좋은 관계가 있어서 네. 지금 이 애플 그러니까 루나워치도 폭스콘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생산을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그 그리고 시계줄 네. 시계줄을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저 칼라는 메탈릭 그레이랑 세라믹 화이트 두 종류가 나오는데 아니 이것도 설현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이네요. 아 그래요? 아 설현 씨가 뭐랄까 청바지와 네. 이건 무슨 바지죠? 어디 봐요. 이것도 청바지인데 자줏빛 청바지. 야 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 이번 이 스마트워치의 컨셉을 좀 알 것 같네요. 네. 좀 이제 젊은 세대를 공략하려고 저렴한 그렇죠. 가격과 네. 어떤 설현이라는 모델, 청바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초콜릿 컬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10대랑 20대 타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네. 20대가 설현을 많이 또 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기존의 네.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 스마트워치 사주기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형에서 조금 지루해지면 스트랩을 바꿔서 또 네. 착용하면서 네. 지금 이 스트랩이 16종이 나왔다고 했죠? 예, 예. 네. 16종. 한정판으로 청바지, 청바지 재질의 두 종. 예. 그래서 스트랩이 더 추가돼 또 더 추가되겠죠? 추가되겠죠? 네. 이렇게 CF에서 이제 그 다양한 스트랩을 교체를 네. 한 그 루나 워치를 이렇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봤는데 굉장히 네. 모아놓으니까 또 네. 색감이 좋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기어 2가 있습니다. 집에 네. 알죠 제가 그 기어 2 알죠. 그 이제 몰래 차고 다닙니다. 왜 왜요? 안 예뻐요. 왜냐면 그러면 안 차고 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와이프 몰래 샀다 걸렸거든요. 아 어떡해요. 와이프가 차지도 않고 다닐 걸 쓸데없이 왜 사냐. 제발 어설프게 얼려부터 흉내내지 마라. 그래서 아니다 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번씩 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저 이 루나워치의 네. 출시 비하인드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봤는데 네. 전화를 안 받네요.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요. 네. 빨리 연결돼야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설현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배 늘 것 같은데 시청자가. 아 진짜 설현 연결.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네, 지금 통화 중이어서 저희가 다시 연결. 네. 이 양반이 지금 예. 아무튼 요 스마트워치 잘 보고 계시고요. 네. 아, 유승은 씨께서 네. 30대도 서련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30대만 좋아하겠습니까? 네. 예. 유승은 씨 일하세요. 예. 예, 그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네. 다른 또 얘기할. 그래서 TGN 컴퍼니가 네. 저는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네. 아주 잘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뭐냐 앞으로도 네. 좋은 제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사실 네, 기대되네요. 사실 저는 조금 알아요. 뭐가 나올지에 대해.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비밀.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전 왜냐하면 제가 네. 이렇게 막 털다가 또 이거 제가 어느 순간 네. 저 법원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대로 조용히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뭐 그 내부 어떤 그런 거기 계십니까? 뭐 그 S사의 뭐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세작 같은. 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제가 이 기업의 신제품을 또 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 네. 여자분이 차기에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이즈가 저한테는 그 예, 그럼 여자분 손 일반인 여자 손목에 아, 여자분 한번 손목 보여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저 아유, 저 아주 지극히 사견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애플워치가 남자가 찬 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예, 여자분 애플워치는. 손목입니다. 여자분 선 여자 아이고 이거 제가 다시 아예 묶어드릴게요. 네. 예. 이쪽 더 여자분 손목입니다. 여자분 손목에는 약간 많이 큰데요.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새 오버사이즈가 워낙 시계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봄 여름용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겨울이나 이렇게 되면 옷이 좀 두꺼워지고 옷을 많이 이제 손목 아래로 내려입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기에는 좀 액정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여자가 차기엔. 그래서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저희가 그 루나워치 이 관계자를 또 한번 네. 전화 연결을 좀 저희가 재밌죠 이 전화 연결이. 들리시죠? 네, 들려요. 그때 사전에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 예, 저 박성호입니다. 예, 박 기자님. 예, 예. 아, 저 토니 스타크라고 불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루나 워치 네. 루나 워치 좀 이 특장점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루나 워치 특장점은 네. 그 최고 가성비로 무장한 10만 원대 스마트워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루나의 가성비를 잇는 패션 스마트워치 제품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하드웨어 사양을 갖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23개의 엄선된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총 16종의 스트랩과 워치페이스 25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고객 취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 말고 또 특징이 없나요? 별도 특징들은 이제 제품 특징 이외에도 예. 그 저희가 스마트워치에서는 사실 드문 일인데 약 네. 100여 곳에 AS 센터가 전국만 갖춰져 있고요. 아, 그거를 좀 100여 곳에 AS 센터. 그러고 네. 보면은 저희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샀을 때 AS가 중요한데 네. 그 100여 곳에 AS가 있다면은 그 뭐 수리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거네요. 예,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네. 사실 스마트워치가 그 스마트폰에 비해 좀 소외된 제품이다 보니까 네. AS가 많이 소홀해지기 쉬웠는데 예. 이번에는 저희가 AS까지 좀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T맵 기능 있잖아요. T맵 대중교통. 예.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떠세요?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 그 23개 앱이 굉장히 적은 수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예.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때 기획 의도를 먼저 잡을 때 예. 기존의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쓰는 그 횟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 10개도 안 되는 앱을 사용하고 쓰고 마는 둥 뭐 이런 사용 습관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저희는 이제 실용적인 앱을 탑재하자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실용적인 앱?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선호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선별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네. 그런 노력을 탄생하고 또 그 탑재된 앱들이 네. 그 T멤버십 같은 이제 멤버십 서비스 앱이라던가 또 음악을 많이 듣는 멜론 앱 그리고 네. 대중교통의 도착 시간 같은 걸 알려주는 힘앱 대중교통 네. 이런 앱들을 탑재를 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기획은 좀 얼마나 걸렸어요? 기획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약 6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예. 예. TGN 컴퍼니라는 대조사와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루나가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이번에도 성공을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 그 루나 스마트폰으로 네. 그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없었던 그 그렇죠. 전력 확보 시장에 저희가 사실 네.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 제품이 되면서 좀 판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 스마트워치의 대중화를 저희가 좀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합리적인 가격에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똑같이 이제 루나 스마트폰의 컨셉을 이어서 네. 이번에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좀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전화통화. 네, 고맙습니다. 네, 토니 스타크님. 네, 토니 스타크님. 오늘 바쁘시죠? 아, 예. 전화 끊겼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아니야, 일단 SK텔레콤 입장에서야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저 이제 아주 칭찬을 저 아낌없이 해주고 가셨습니다. 저 지금 SK텔레콤 그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희의 통화 목소리를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팟캐스트로 좀 확인해 주세요. 연락일 수도 있죠. 이 정도 스펙에 마케팅이 좀 받쳐주면은 네. 실제로 이제 작년 한 9월에 이제 TGN 컴퍼니가 개발했던 이 루나폰의 예. 그런 아성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삼성과 LG가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루나폰 나왔을 때 구형 프리미엄 폰과 이 중저가 폰 수요를 이제 갉아먹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애플이나 이런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랑 경쟁도 힘겨운데 네. 이제 협력자였던 통신사까지 경쟁을 해야 돼서 이제 내후회 안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기사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 예전처럼 뭐 단말 사업에 뛰어든 게 아니냐. 아마 이 스마트워치로 인해서 또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네. SK텔레콤은 충분한 게 지금 사실 아이리버를 인수했잖아요. 네. 제조사. 네. 그래서 네. 아이리버의 그런 영향도 있고 네. 그리고 또 SK그룹이 그 또 폭스콘하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직접 생산도 사실 요새 제조는 외주로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해서 생산을 폭스콘에 맡겨서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이건 지금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네네. 루나도 나오지 최근에 네. 저희가 얘기했던 솔. 네, 솔도 알카텔하고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외산폰들이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외산폰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가격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잘 안 되지만 네. 저가 폰에서는 좀 괜찮단 말이에요. 화웨이 Y6 또 괜찮고. 근데 좀 단순하지만 좀 아이러니하네요. 왜냐면 옛날 루나 하면 이제 서련이 딱 떠오를 정도의 네.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 FX 루나 요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이 아이들의 영웅 번개맨이라는 아, 그 웃겨. TV 시리즈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영화가 네. 나왔거든요. 극장용. 전 봅니다. 네. 조카가 있어서 항상 봅니다. 거기 여주인공 한나로 나왔어요. 아유 참. 최신 영화로. 아니 우리 그러니까 루나가 지금, 살아 있더라고. 잠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이런 루나에서 서련에서 FX 루나로 연결된 번개맨까지. 번개맨까지. 네. 이런 거 좀 건드려줘요. 아, 예. 건드려줘요. 아니, 한나가 예쁜데. 네. 아니 왜 루나폰을 만들었으면 SK텔레콤은 우리 FX 루나를 챙겨줘야지 왜 갑자기 AOA의 서련을 이렇게 원래 그 각 걸그룹에 이런 좀 약간 좀 아쉬운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기에 기왕 나온 김에 네. 저 연예인 분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설현이요. 설현. 전 엑소 첸. 첸. 아 저는 진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박신혜 씨를 너무 아 네네. 박신혜 씨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면 꼭 한번 저 연락 주십시오. 자 네. 루나 워치 어머 이건 사야 해 OX 어떠십니까 일단 네. 토니 스타크님 사겠습니까? 아, 난 산다. 산다. 비비안님. 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저는 그 대체할 수 있는 기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루나 워치가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는 좀 가장 최신 스마트워치인데 어떤 네. 혁신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디자인도 어떤 그 어떤 경쟁사의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네. 뭐 하여튼 경쟁사 제품 가격이 뭐 비싸니까 그거 한 세네에서 살 돈으로 요거 네, 저희가 뭐 안 사고 뭐 사겠다 뭐 이런 거지 네. 또 아마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 뭐 또 뭐 직장 생활 뭐 1, 2년 차 된 어떤 네. 이런 또 뭐 프레시맨들은 또 아마 관심을 그렇죠. 가질 만한 제품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저 그러면 오늘 저 3회 방송 저희가 맨날 매번 할 때마다 콘텐츠를 좀 바꾸려고 네. 뭐 한 번은 언박싱을 좀 해보고 네. 한 번은 뭐 2주의 IT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뭐 별의별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보려 했는데 네. 저 하여튼간 청취자분들께서 네. 뭐 궁금하거나 뭐 IT 제품 뭐 하나 까봐 주세요. 그리고 써봐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저 뭐냐 저희 페이스북이나 네. 저희가 페이스북 있나요? 저희 안 만들었죠. 아직 안 만들었죠. 아 그냥 제 페이스북 제 페이스북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토니 스타크라고 아예 하나 개설을 하시죠. 아 근데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에 토니 스타크 아 죄송합니다. 예. 페이스북에 토니 스타크가 누가 이미 쓰지 않을까? 쓸 수 있겠네요. 한글로 아 한글로 그죠. 한글로 토니 스타크. 한국 토니 스타크. 한국 토니 스타크. 예. 저 하여튼 오늘 3회 방송 요거를 좀 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 최근에 네. 그 이 뭐랄까 보안 보안 이슈가 아니 보안보다는 일단 네. 그 비비안 님께서 네. 비비안 님께서 네. 저 한때 또 증권 여의도 증권가에 예, 있었죠. 또 몸을 담은 네 담았는데 그 어떠세요 요새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뭘 쓰나요?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뭐 기존에는 미쓰리도 썼었고 판메신저도 네, 사용했었고 네, 네. 기존에 뭐 채권 브로커나 법인 브로커들은 주로 야후를 썼고 요즘에 네. 야후는 안 쓰고요 거의 네. 그리고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많이 쓰는 편이죠. 네. 아니 왜 카톡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 아마 카톡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었고 뭐 카톡을 열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에서 좀 안전한 메신저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뭐 왓츠앱부터 시작해서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들이 좀 떠올랐죠. 아니 네. 저도 그 여의도 증권가 취재원하고 뭐 메신저를 할 때 네. 카톡으로 문자도 안 보내더라고요. 왓츠앱 네, 뭐 왓츠앱 많이 쓰죠. 왓츠앱 네. 많이 쓰고. 아마 제일 큰 사건은 이제 2014년 10월 경에 이제 네. 검찰이 카카오톡 사찰하겠다 이런 SNS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 1차 난민들이 양산이 됐고 네. 네. 또 뭐 방송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 테러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국민들이 많이 또 공포에 떨면서 다시 또 2차 그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또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뭐 이런 좀 금융사들이 만들어내는 앱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생활과 또 보안은 이게 네.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뗄 수가 없죠. 네, 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려면 보안이 좀 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생활을 보호받으려면 보안이 또 높아야 되고 뭐 이게 어떤 게 좋은 건 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새 계속 그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말고 뭐 텔레그램이랄지 요새 뭐 은행에서 만든 뭐 위비톡 예, 요즘 예, 위비 우리 은행이 출시한 위비톡이 또 굉장히 뜨고 네. 있다고 위비톡은 뭐예요? 이게 예, 이제 위비톡이 지금 일단 뭐 금융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달 내 이제 100만 가입자 돌파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네네. 이게 네. 서버가 일본에 있대요. 일본. 예. 이게 금융권 첫 모바일 메신저고 네. 어, 이제 국민 메신저라고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2010년 3월에 출시가 됐는데 6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돌파한 속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일단 이 인기 이유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은행이 내놓은 입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 같고 또 이 위비톡과 연계된 위비뱅크를 통해서 뭐 우대금리 0.2%가 제공된 게 인기 비결이다 얘기하는데 좀 사실 이거는 그냥 이제 립서비스 같고요. 진짜 이유는 이제 비밀보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버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을 보면은 네. 아주 그 국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뭐냐면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 상대가 보내기 전에 회수를 할 수 있거나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 지정 시간에 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어떤 펑 메시지 기능도 있고 이게 또 이제 펑 메시지 같은 경우는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표현해서 좀 이렇게 좀 아주 시각적인 요소를 또 좀 집어넣어서 아주 흥미를 높였고요. 그 기능은 텔레그램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메시지 예약 전송이 가능한 캡슐 메시지 기능,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지인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귓속말 기능,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네. 요즘 젊은 이용자들이 어떤 그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와 네. 어떤 이런 흥미 위주의 그런 것들이 붙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비톡이 우리은행에서 만든 거죠? 네. 아니 저는 우리은행이 요새 굉장히 은행이지만은 네. IT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위비톡 만들었죠. 그리고 저 K뱅크, 네. 그 KT하고 네, 같이 하는 K뱅크에도 컨소시엄. 네, 컨소시엄도 우리은행이 참여했고 네. 그다음에 삼성페이하고도 그 삼성페이 안에 카드 말고 네. 저 은행 계좌를 연결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은행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좀 네. 요새 IT적으로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 하나금융투자도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했대요. 캔들맨이라고 해서 네. 사용자끼리 종목 정보랑 매매 신호를 공유하고 대화 중 종목명을 눌러서 뭐 호가, 차트 확인, 주문을 즉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뭐 또 솔찬케 예.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저 비비안이는 네. 그 메신저 뭐 주로 쓰세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페이스북 메신저 많이 쓰고요. 아, 그리고 네. 주로 이제 친구들하고는 텔레그램 하고 왓츠앱 주로 사용하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이제 수신하다가 보통은 전화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장 많이 쓰죠. 네. 아니 그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것도 보안상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저 어차피 보안이 괜찮죠. 예. 그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월 사용자가 한 8억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왓츠앱 같은 경우도 한 10억 명. 예. 그래서 텔레그램은 저는 주로 이제 정보 공유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기자들도 많고 하니까 네. 이제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고요. 네, 네. 텔레그램은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었지만 독일에 지금 서버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 수사기관의 검열이나 네. 압수수색으로부터 안전하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텔레그램에 가입한 분이 뭐 가입을 하면은 보통 알람이 뜨거든요. 텔레그램에 네. 땡땡땡님이 가입하셨습니다라고 네. 뜨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뭐 메신저 난민에서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있긴 한데요. 네. 실제 이동해서 사용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텔레그램에 익숙해져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 거기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톡을 거는 분은 거의 못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쓰고 약간 인스턴트적으로 옮겼다 됐다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저는 뭐 하여튼 어찌 됐든 저는 뭐 다 좋은데 네. 저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모바일 메신저가 탄생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네. 윤택하게 만들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삭막하게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배들한테 혹은 네. 뭐 저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 카톡이 참 그 무책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전형인 것 같아요. 뭐 밤 11시에도 뭐 생각나면 틱 보내놓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그래야 제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받는 상대는 뭐 상사가 만약에 밤 11시에 업무 관련된 메시지를 툭 보내놓으면 짜증은 나거든요. 물론 바로 답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보낸 사람은 그 보낸 것만으로 자기 어떤 고민을 덜어냈다고 생각하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그렇죠. 지금 답을 해야 되나 혹은 이거를 받았으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라는 어떤 고민을 전가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네. 하긴 메신저가 있으면서 더 일을 많이 하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맞아요. 이제 일을 하면 단체 카톡방에서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 있었을 때도 어떤 업무나 이런 게 주말에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했냐, 뭘 체크했냐 이런 걸 주말에 보내면 또 이제 같이 팀원들끼리는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9-6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이후에도 주말까지도 업무가 연장이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PC 시절에 네. PC 메신저 정도까지는 그렇죠. 뭐 업무적으로 네. 저희가 예전에 보면은 많았죠. 뭐 네이트온도 있었고. 아, 예를 들자면 네. 예전에 뭐 저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부장이 뭐 전화가 와서 뭐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퇴근했으면은 이제 연락할 게 전화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전화 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뭐 이런 변명할 네, 수 있는데 전화기가 네. 안 터집니다. 전화기가 그리고 안테나가 안 터졌었고 뭐, 그렇죠. 뭐 이런 변명. 네. 요새는 이제 그게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순간 그리고 일자가 사라지죠. 일자가 사라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되니까. 그래서 조금 뭐랄까 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메신저와 관련해서 네. 과연 그 텔레그램과 이런 거에 쓰는 게 좋은 건지와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는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좀 또 네. 즉석에서 섭외해서 네. 이렇게 전화하시는 겁니까? 아, 예, 카카오톡 사람입니다. 이것도 불안하게 전화를 안 받네요. 여보세요? 네, 박기자님. 네, 유현씨 저 박성우입니다. 네. 저 팟캐스트 중이에요. 아, 지금요? 네. 저 카카오톡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요새 그 뭐 카카오톡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뭐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다, 뭐 위비톡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카카오톡의 아성은 아직 흔들린 게 없나요? 네, 뭐 저희도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저희도 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카카오톡도 그 사실 다양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안 채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에서 사용하는 원리랑 네. 유사합니다. 그래요? 그 DB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 채팅한 내용들이 네. 이제 뭐 스마트폰에 그 내용들이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그런 채팅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네. 좀 우려가 되시면은 그런 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저희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뭐 이용에 좀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좀 불안감 없이 서비스할 수, 네.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카카오톡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네.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네. 말을 많이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메신저 사용을 그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다음 주에 만나요. 예,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게 언제 방송이 우리가 또 이게 종료될지 복받치셨죠. 감정이 야, 그렇구나.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막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폰에서 팟캐스트에서 구독 버튼 그리고 리뷰에 별점 5개 댓글로는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좀 이제 댓글이 네. 붙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송이 왜 이제 왔어요? 막 이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네. 저희 살아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